안녕하세요. 아, 정오에 만나요. 네, 2월 중순, 네, 금요일. 오늘 또 참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또 이제 벌써 2월 중순까지 와서, 네, 박사님 이제 매주 오셔가지고 녹음을 하시는데. 네. 더, 박사님 오실 때마다 항상, 예, 비가 잘 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예. 지난주에도 저번에도 예, 예, 또 비 왔던 것 같고. 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예. 여름에 원래 비가 잘 안 온다고 하는데 요즘 잘 예, 오더라고요. 지금 이상기온이라고. 예. 원래 여름이 되게 건조한 게 뉴질랜드 그렇죠. 특성이라고 들었는데 올해는 좀 습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올 겨울에는 좀 폐질환 관련된 환자들이 많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여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건조해서 그런 좀 덜 습하다가 습한 게 길어지니까 좀 더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1년 중에 4분의 3은 습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름 한번 잠깐 온도도 올라가고 건조해서 이 습을 그동안 쌓인 습을 날려줘야 되거든요. 말려줘야 되는데 여름까지 이렇게 습해버리면 몸이 아마 그 여름 동안에 고온하고 네. 이 건조함이 몸 안에 쌓여있는 습도 어느 정도 말려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졌잖아요. 네. 비가 많이 오고 습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지금 평균 한 습도가 7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몸 안에 있는 습이 해소될 방법이 없어서 아마 겨울쯤 되면 폐질환 아니면 소화기 계통 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갈수록 계속 이러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쪽으로. 만약에 올해 한 해만 이상기온으로 이런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다음 해에도 다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라면 네. 관련 질환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아, 아무튼 환경하고 이제 건강에 그 굉장히 밀접해요. 네, 밀접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좀 더 또 뉴질랜드도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박사님 오늘은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제 그 뭐 한약부터 해서 이제 서양의 뭐 그런 약까지 다 이렇게 들어게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서양 약 쪽은 뭐 제가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고 한약 위주로 네. 예, 말씀드리려고요. 뭐 특별히 뭐 단계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예,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약에 대한 오해. 예, 우선 요즘도 가끔씩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약의 오해 중에 하나가 한약을 먹으면 중금속에 오염된다. 그런 말이 있나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해요. 요즘 누가 한약 먹냐?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만 한 게요. 한국 얘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약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한국 자생하는 약재도 있지만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도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약재가 더 품질이 더 우수한 경우. 예. 그리고 많이 쓰이는 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같고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유통되는 한약 중에서 한 70%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이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있던 지역이 북경이었는데 북경은 수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전국에서 약재가 생산이 돼서 이제 도매상이죠. 네. 도매상이 모여요. 그렇겠죠. 도매상한테 네. 다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고 그 중에서 등급이 있어요. 특등급, 상등급, 품질. 중등급. 아. 네, 뭐 숫자로 1, 2, 3, 4등급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선 북경 포함 일선 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도시. 좀 큰 도시들. 네. 네. 대도시에 우선 1등급이 납품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급이 떨어질수록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수출품. 국외로 수출하는 제품들이 등급이 3등급 이하로 수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네요. 보통 이제 좋은 게 보통 나가는데. 그게 이 한국 수입상의 문제도 있어요.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 예, 싼 거 그러니까 질이 떨어지죠. 그거를 수입을 하고 한국에서는 비싸게 받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공장지대가 엄청 많이 생겨서 토양이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네. 예. 그래서 이제 수입을 하다가 보면 급도 떨어지는 약재에 거기다가 오염까지 돼 있고 하니까 중금속 검출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고요. 거짓말은 아니고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우선은 이제 수입상들의 문제가 제일 크고요. 네. 예. 네, 두 번째로 근데 중금속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공을 잘하면 상당수 제거가 돼요. 또 그리고 이 다려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또 많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상황 말씀드리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수입되는 약재들이 등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뉴질랜드, 예, 그건 제가 장담을 못해서 네. 말씀을 드리긴 뭐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립제 형식으로 된 약을 써요. 그러니까 이미 공장에서 다려서 추출한 거를 5:1로 농축을 하죠. 그 농축을 한 것을 이제 과립 형태로, 그러니까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제품을 쓰는데, 이때 이 농수산품이잖아요, 약재가.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관리가 사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걸러내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나쁜 것도 섞일 수 있고 오염된 것도 섞일 수 있고 아. 그런데 이런 공장에서 제품화돼서 나오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무작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해요. 그리고 이미 추출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든 뭐든 위험한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요. 그래야 통과도 예. 하고 그렇죠. 팔 수 예. 있으니까 항상 검사를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오히려 과립제 파우더 형식의 약재가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과립제를 쓰면 그 전통적으로 보약을 드셨던 분들 옛날부터 약을 한약을 접해본 분들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럴 수도 의심을 있겠죠. 해요. 네. 왜냐면은 접하지 않은 거 새로운 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고 저도 사실 처음에 의심을 했죠. 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막상 치료를 해보면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뿌리, 나무 잎, 나무 줄기 이런 그냥 전통적인 방식의 약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전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해요. 아, 물에 녹여서 드시면 되니까. 네. 네. 그리고 만드는 사람도 더 편하고. 그래서 저는 우선 여기서는 한약재를 예, 파우더를 쓰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간독성 문제가 있는데요. 간독성이요? 네. 그건 뭔가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한의업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저는 이렇게 라는 처음 들어봐서 유언비어를 터뜨리죠. 예. 근데 한약이든 양약이든 약을 먹었을 당시에는요. 간 수치가 올라가요. 약을 먹으면은요. 예, 뭐 예. 어떤 약이든. 예, 어떤 약이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간이라는 게 원래 몸 밖에서 들어와 음식물을 섭취를 해서 뭐 모든 거에 대해서 해독하는 작용을 하는 게 네, 해독하는 기능을 예, 가지고 있죠. 간의 역할인데 한약이든 양약이든 이 몸에서 봤을 때는 다 이물질이잖아요. 내 원래 몸에 들어오지 않던 그렇죠. 예.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약이라는 것 자체는 일반 음식보다 더 독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독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한게 약이에요. 네네. 양약이든 한약이든. 그렇지만 그게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에 따라서 약의 성질이 바뀌는 것뿐이지 모든 약은 한약 포함해서 다 독성이 있어요. 예. 위험한 게 아니고 네. 치료의 목적에 그렇죠. 그런 어떻게 예. 보면은 독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쁘진 않은 것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양의사들이 그걸 알아요. 알면서 그거를 악용을 하는 방식이 뭐냐면 한약을 먹고 바로 간 수치를 재요. 봐라, 간 수치 올라갔지 않냐? 한약 먹어서 그런다. 예,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간염, 간 경화, 뭐 이런 간 관련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예. 그러면 간을 망가뜨리는 한약이 어떻게 간에 관련된 병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첫 번째는 중금속, 두 번째는 간 독성 때문에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죠. 따지고 보면 지금 뉴질랜드에서 건강식품이 되게 많이 나가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건강식품은 말 그대로 식품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효과를 낼수 있는 성분이 약해요. 아, 이게 뭐 약에 비하면 약에 비하면 아주 약하죠. 그래야지 식품이 되는 거고 부작용이 없을 거니까. 아,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무나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약이라는 거는 한약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독성분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전문가의 처방 없이는 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식품이랑 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구분을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약에 뭐또 다른 오해가 있다면은 한약은 보약이다. 네. 예.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아버지가 한의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는데 간혹 가다가 그약 심부름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네. 그러면은 심부름을 시키실 때 약사님이 조심하라고. 아, 섞이지 않게. 아니요. 아니, 그럼. 약 훔쳐간다는 거죠. 아.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약이 대부분 보약이었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렸어요. 실제 약값보다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한테 홍삼 선물하고 건강식품 선물하듯이 명절 때 내면 보약을 선물했고 그러다 보니까 보약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그렇게 이게 한약은 무조건 보약이다라는 오해죠. 사실 한약으로 치료 못하는 병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국은 중국에 비해서 한의학 발전이 좀 늦은 편이에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럼 중국에서는 한약으로 치료를 안 하는 병이 없어요. 심지어 암까지도 치료하고 현지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뭐 불치병? 네. 예. 이런 거를 또 한약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약을 잘 이용하면 안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어요. 양약은 부작용이 따르는 경우가 많죠. 네. 예. 한약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요. 물론 잘못 쓰면 네, 그건 이제 부작용도 어떤 크지만 경우에도 네. 예. 하지만 뭐라 그럴까? 약은 다 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양약은 독성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효과도 굉장히 빠른 거고. 하지만 한약은 화학약보다는 효과가 조금 느리지만 부작용이 그만큼 적은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예. 약간. 단점은 좀 비싸다는 거. 예, 네. 요즘 지금 약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예, 저희도 좀 힘들죠. 특히 고급 약제일수록 좀더 비싸져요. 예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도 지금은 못 구하고. 그래서 예.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좀더 부담이 더 높아지고 예. 의사들 입장에서도 쓰고 싶은 약 마음대로 못 써서 하긴 왜냐면 아무래도 예. 모든 게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네, 뭐 그럼. 자생하는 것도 많아요. 자생하는 것 대부분이 이제 자생하는 건데 필요가 많이 하면 키워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어쩔 때는 진짜 도와주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생활은 어렵고 병이 깊어서 이제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약을 그냥 해주고 싶어도 약값이 계속 싸지가 오르고 않으니까 예, 그런 힘든 점이 있죠. 제가 이 나라 보험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병원 가면은 의료보험을 해가지고 뭐 혜택을 받거나 그게 한의학도 그런 경우가 네. 되나요? 처음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침치료가 보험 적용이 됐고요. 요즘은 이제 보험 한약이라는 게 나왔어요. 예. 약간 뭐 무슨 탕, 쌍금탕이라든지 뭐 이런 제형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무슨 증에 무슨 탕 이런 식으로 고정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정확한 그 증상이 일종의 정확하고, 약 예, 같은 그런 증상들에 꼭 들어가는 거? 등록되어 있는 아. 병 치료, 예, 거기. 그리고 약제는 병원이 아닌,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만드는 약이 아니고 제약회사, 한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과립제예요. 예, 그런 과립제를 만드는 제약회사의 제품을 쓰는 한해서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군요. 특히 뭐 제일 많이 쓰는 게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약으로 죽음피를 없애주면 후유증이 굉장히 경감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일 먼저 보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에는 뭐 다른 질환들도, 예, 정형화된 질환에 정형화된 약제를 쓸 때는, 예, 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한약 같은 경우에, 한약이라고 뭐 이렇게 한약이죠. 한약 뭐 한약에 뭐 이런 들어가는 재료들이 이제 워낙에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이 나라도 그런지 잘 모르 제, 이 나라도 잘 모르, 그런지 잘 모르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한의학의 약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처럼 그 보통 이제 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약국 가서 이제 한국 약 같은 경우는 사거든요. 병원에서 직접 못 하고. 근데 한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병원에서 다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경우 말씀하시는 이 거죠. 나라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선 이 나라는 그런 기반 자체가 없고요. 없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할 수가 있어요. 판매할 수 있고. 그래서 한 쉽게 이해하시면은 약국에서 쌍화탕 사시고 뭐 쌍금탕 사시고 하잖아요. 우황청심환 사시고, 예, 그런 거죠. 완전히 돼 있는 예, 것들. 그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립제 이런 것들이 약국에서 이미 병원에서 조제돼서 나오는 무슨 탕 이런, 뭐 감기에는 뭐 무슨 탕, 아니면은 뭐 비염에는 무슨 탕,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것들은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모든 약국에서 취급하는 건 아니고, 약국 중에서 일부, 이제 약사들 중에서 한약을 공부를 한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증상에 따라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뉴질랜드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약이라는 한약제가 약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건강식품류로 포함이 돼요. 그래,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인식이 더 나빠서, 한약을 처방하고 조제하고 판매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아, 그 아무나 해도 네. 등록, 그냥 사업자 등록 정도 만 있으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 문제가 좀될 수가 있죠. 의료사고 쪽으로. 근데 여기에 중의사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등록은 해놨는데, 일반 사람들도 등록을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선택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식품이랑 약은 엄연히 다른데 그런 이걸 식품으로 취급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안정 좀더 안전하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몇 가지 약은 뉴질랜드에서 아예 반입조차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사고 날 만한 것들, 좀 독성이 강한 독성이 거죠. 강한 예,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입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어차피 돈 내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데 아무한테나 그러진 않겠죠. 가면은 본인 손해죠, 뭐. 예. 어쨌든 시장 경제에서 도태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반입이 안 되는 그런 한약재들이 있으면 이제 근데 안 되는 것 중에 꼭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죠. 오, 그러면 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마황이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마황이, 비만 치료제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마황이 대표적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감기에 쓰여요. 그럼 되게 흔하게 쓰는 예, 약재네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황이 굉장히 흔하게 쓰이는데 한국도 꽤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마황 성분 중에 이 중수 신경계통을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량 투여했을 때 몸이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져요. 예. 위험하겠네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빨라지니까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고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걸 이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만에서 써서 사고도 가끔 있어요. 아무래도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못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리고 마황 성분을 추출을 해서 농축시키면 향정신성 약품이 만들 수가 있어져요.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타이레놀 아시나요? 타이레놀. 네. 타이레놀 콜드. 감기로 쓰이는 타이레놀. 뭐 보고진 않았지만 예. 들어봤습니다. 네.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파나돌 중에 파나돌 콜드. 그런 것도 있나요? 예, 감기용 파나돌이 있어요. 파나돌은 확실하진 않은데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타이레놀 콜드에는 마황 성분이 들어 있어요. 마황에서 추출한 성분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는 거죠. 몸에 마황의 성분이, 감기 예. 치료에 좋다. 그래서 타이레놀 콜드를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몸이 이완이 되고 땀이 촥 나요. 그러면서 감기가 풀리거든요. 근데 한약에서 마황을 쓰는 목적도 같아요. 마황이 들어가서 감기라는 게 여러 가지 타입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 몸이 허해졌을 때찬 바람이 맞아서 이 표피에 땀구멍이 막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마황을 쓰면 이 표피에 땀구멍이 열려서 땀이 나면서 해소가 돼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땀을 내면 좋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쌍화탕이든 쌍금탕이든 그거를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아랫목에 누워서 네, 땀 냈었죠. 자면서 땀을 내죠. 예. 땀나도 계속 덮고 쓰라고. 그렇죠. 그런데 땀이 났는데 덥다고 이불을 젖히는 순간 또 감기에 걸립니다. 그거는 나 찬바람이 예. 들어오니까요.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왜 땀을 내야 되나라는 생각은 왜 그래야 되는지는 몰랐었거든요. 예, 감기 증상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예. 감기 걸렸을 때 땀이 안 나고 열이 난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땀을 내는 게 좋고요. 굳이 마황 같은 이런 땀을 낼 수 있는 약이 없는 경우엔 강제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생강차 같은 거를 먹어서 더 따뜻하게 몸 안에 열을 올려서 땀을 내면 풀린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감기 걸렸을 때는 생강차와 설탕을 많이 넣어서 진하게 먹으면 훨씬 빨라요. 아, 그만큼 이제 약효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가요? 약효가 강해지는 것도 강해지는 거지만 우선 감기에 걸리는 원리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몸이 허해지었을 때 이 표피에 한의학에서는 위기라고 해요. 몸에 감싸고 있는 네네. 기. 그게 약해지면 찬바람이 왔을 때 찬기가 몸 안으로 쉽게 들어오는 거죠. 방어를 못해줬기 때문에. 몸의 위기라는 거는 방어막이에요. 이 방어막이 약해졌을 때 들어오잖아요. 방어막이 약해졌다. 면역력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몸의 체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를 걸릴 때 잘 생각하시면 항상 피곤하고 힘들 때 감기 걸려요. 몸 상태가 컨디션이 최상일 때 감기가 걸리진 않아요. 밖에 막 돌아다녀도 그렇죠. 예. 그래서 설탕을 먹는 거예요. 설탕이 빠르게 흡수를 시켜주나요? 아니요. 빠르게 열량을 높여주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에 갔다 아니면은 보통 산에 갈 때 사탕이나 초콜릿을 꼭 챙겨 가잖아요. 아, 네. 단 거. 네. 그러니까 에너지가 급속히 떨어졌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게 당분이에요. 아, 그래서 설탕을 많이 넣어서 먹으라는 거죠. 예. 근데 평소에는 설탕을 굳이 넣어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평소에는 생강차만 먹는 게 좋죠. 왜냐면은 설탕에 나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건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지쳐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체력이 딸린다 싶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당분으로 섭취를 하면 좀 더 회복이 당연히 빠르죠. 그런데 설탕의 단점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탕보다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꿀이 싸잖아요. 꿀 같은 게 훨씬 더 빠르죠. 안전, 좋고 몸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설탕은 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 예.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데 꿀은 바로 포도당으로 바로 변환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그다음에 꿀은 각종 미네랄을 가지고 있고. 설탕은 이 당분만 추출한 게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수수에서 당분만 뽑고 나머지는 다 버린 게 설탕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거예요. 만약에 설탕도 미네랄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탕수수에서 바로 착즙을 통해서 당분을 뽑았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미네랄이고 몸에 다른 그 외 기타 성분을 다 제거하고 당분만 뽑았기 때문에 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싼 마누카 꿀 드실 필요 없이 그냥 시장에 가서 잡꿀 싼 거 사서 드시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노래를 듣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 아까 한약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 그렇고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보약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된 뭐 계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보약 말고 다른 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또 다른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선 한국 사람들이 굶고 힘들었던 시기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특히 보약에 민감해요.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은 멸종 위기까지 갈 정도로. 예, 최근에는 그 설치류 종류인데 뉴트리오라는 뭐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네, 뭐 동물 그게 간에 웅담 성분이 있어서 지금 사냥이 시작됐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우선 한약은 한국 사람들이 우선 그 몸을 보호한다라는 데 굉장히 인식이 굉장히 깊게 박혀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그게 시작된 거는 동의보감 때부터예요. 그 동의보감 시에 보면 처음부터 이제 전기신을 보호하고 몸을 양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병이 일단 안 걸려야 되니까요. 예. 네. 근데 사실 중국 의사들은 그런 내용보다는 직접적으로 병 치료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동의보감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방의학적인 차원이 굉장히 강조된 책이죠. 예. 그리고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약으로 불임을 치료할 수 있어요. 네. 예.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불임 치료로는 이제 한의학이나 중의학 찾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네. 네, 전통적으로 특히 뭐 동양 쪽 사상으로는 이 자식의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IVF라고 시험관하기 인공수정 예, 그런 환자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요. 몇천 불 막 이래요. 근데 사실 한약으로 길게는 두 달? 아 길게요? 예, 길게 두 달, 빠르면 한 달. 사람마다 증상마다 틀리니까요. 그러면 임신이 가능해져요. 몸 상태가요. 예, 남자도 마찬가지요. 요즘은 이제 무정자증 환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안 움직이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도 병원에 가서 정자 숫자를 체크를 해보고 약을 먹은 후에 체크를 해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예.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기능상 문제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으로 다 임신이 가능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다못해 경추병. 경추병이요? 예, 그러니까 목 디스크, 허리 아, 디스크. 이것도 약으로 가능해요. 나침 치료 같은 거 말고 예, 약으로요? 예. 아. 굳이 침치료야 뭐 워낙 보편화돼 있는 거지만 요즘 수술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수술할 필요 없이 약 치료만으로도 디스크 치료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질환, 심장질환, 중풍. 네. 전후 중풍이 오기 전 단계가 있거든요.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자각증세가 있어요. 자각증세. 손발이 자주 저린다. 두통이 오는데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온다. 이게 장시간 되면 기정사실이죠. 언제 오냐가 관건이지. 예. 이런 경우에 약 한약 치료하면 그 쑤시는 게 없어지죠. 쑤신다는 얘기는 뇌혈관이 막혔다거나 아니면은 이물질.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혔다는 얘기는 이물질이 껴있다는 얘기고, 아, 네. 예, 좁아졌다는 얘기도 결국에는 이물질이 낀 것처럼 혈관이 좁아진 거죠. 결론적으로 이런 경우에 혈관을 넓혀줄 수도 있고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약으로. 그러면은 뭐 뇌도 할수 있는데 심장에 있는 것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간경화도 가능하고, 예, 뭐, 이미 병이 진행이 돼서 깊어지지 않는 한 미리 발견했다면은 치료 가능해요. 암 종류도 마찬가지죠. 1, 2기 정도는 가능해요. 근데 중기 이상 넘어가면 힘들어요. 힘들기도 하고 환자가 불안해서 치료를 못 받죠. 아, 예,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예. 그리고 뭐 중기가 됐다면은 이제 전이 될 수도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위험 부담이 커요. 그래서 중기 정도 됐으면은 손을 못 대죠. 하지만 초기 단계, 가능하고 중국에서는 중기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제 중국은 중서의 결합이라 그래 갖고 병원 내에 한의과가 따로 있고요. 서의사가 따로 있어요. 같은 건물 예. 안에. 그래서 협진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한약 치료도 하고 양약 치료도 하고 심지어는 수술도 같이 하고. 되게 좋네요. 예. 그래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이. 한국은 밥그릇싸움 하느라고, 견제하느라고, 어떤 방식을 써든 최상의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게 의사의 목적이고 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니네가 그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믿을 수 없어. 미신이야. 이런 식으로 배척을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렇죠. 네, 예, 저번에. 예,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대학 중학 예, 중 한 대학교 투자 금액이 국내 금액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문제예요, 사실. 정부가 중국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한국은 내비두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예, 그 차이죠. 참 이게 한의학, 중의학이 이제 이제 뭐 역사 같은 거 보면 이제 보통 중국에서 많은 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이제 해왔었잖아요. 네. 뭐 스스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런 것도 따라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중의학은 이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그 인지도가 있는 반면에 한국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몸을 보완하는 식으로만 딱 돼 있는, 아니면 뭐 삐었을 때 뭐. 근데 사실 어디가 원류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학, 한의학, 중의학은 중국의 원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원류는 어떤지는 알 수 없겠죠. 원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침해 종주국은 한국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헌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의학이 발전하는 것도 중국 자체에서 발전한 게 아니고요. 몽고 의학이 합쳐지고 이쪽 티벳 의학이 합쳐지고 이러면서 융합이 돼서 발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의학이 가장 많이 발전했을 때는 중국 본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한족, 이 한족의 나라일 때보다 오히려 원나라, 금나라, 이런 왜 중국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중국을 차지했을 때 제일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중국이 이제 문화혁명 하잖아요. 문화혁명 할 때만 해도 이 중의학을 사장시키려고 했었었어요. 그래서 많은 명의들이 지방에서 의사 생활 못하고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노동을 하고. 의외네요. 예, 또 그 부분은 그런 과도기가 있긴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국가 정책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부터 말살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근대화 되면서 한의학과라는 게 생기면서 제야에, 예전에는 대학이란 제도, 면허증이란 제도 자체가 없었고, 아 그렇죠. 예, 도제식으로 내려오던 건데 그 한의학과가 생기고 면허라는 게 생기면서 제학제들이 다 돌팔이가 돼버린 거죠. 제도권 안에 못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한의학과 교수들이, 지도 교수가 다 약학과 교수였어요. 아. 그러니까 한의학에 단절되는 버리는 거죠. 제학자들은 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서 사장됐고, 예, 명맥을 이어올 만한 학교라는 데서도 조차 양의학을 공부한 약사를 스승으로 두고 교과서조차도 없어서 중국에서 갖고 와서 그걸 번역해서 썼고. 네. 그래서 단절이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쫓아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사실. 인식도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네요. 그럼 이제 그 저는 이제 한의 그 한의학 그러니까 한 뭐라고 재료 뭐라고 약재, 한약. 약재 약재를 생각하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한의원을 가면은 이렇게 예, 수갑 같은 거 있잖아요. 약장에, 예, 그딱 그게 생각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정말 많잖아요. 거기서 직접 꺼내서 쓰시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거기다 보관을 했죠. 그래서 뭐 많은 양은 다른 데다가 비축을 하지만 계속 쓰는 양은 거기다가 계속 채워 넣으면서 썼죠. 이제 그런 걸 봤던 게 기억들이 있는데 예, 뭐 사극 워낙 같은 데 보면은 천장에 매달아 네. 놨잖아요. 예. 너무 종류가 많아서 네, 수백까지 되죠. 수백까지 되는 것 중에 제가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암기하고 있는 거고, 자주 안 쓰는 거는 암기했다가도 까먹죠. 안 쓰게 되면. 예. 그러니까 계속 봐야 돼요. 책도 계속 봐야 되고, 예. 새로운 약재들도 생기고, 새로운 치료법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같은 게 워낙에 적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연구를 할수 있는 여건은 중국에 비해서는 약하겠네요. 약하기는 한데, 또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이 영약 연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해서, 중국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한약의 현대화가 중국보다 시작을 일찍 했고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지금은 엄청난 지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따라잡았다고 볼수 조금 있죠. 아깝네요. 먼저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 옛날 것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현대화를 너무 일찍 시키면, 지식이 얕아져서 놓치는 것이 상당히 많죠. 아, 뭐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 현대. 기본을 모르는 상태에서, 깊게 안 상태에서 새로운 걸 접하면은 더 좋은 게 나오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잘 모르는 걸또 접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뭐 한의학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뭐 한국 그 환자들의 인식도 문제긴 하지만은 좀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전 이제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한국의 한의사들이랑 친구 관계가 맺어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의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암울하게 보진 않고 있고. 뭐 계속 발전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이제 뭐 이거 듣는 분들도 그렇고 뭐 듣지 않고 있지만은 뭐 이야기를 들어서라도 이제 좀더뭐 한의학 뭐 약재에 대해서 좀더 인식 자체가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제 다양한 치료를 할수 있는 약이 있으니까는. 그렇죠. 우선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몸에 해가 덜하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것만 좀, 인식을 조금만 바꾸면 좀더 좋지 않을까. 사실 양약 먹고 부작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아, 오늘은 이제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몰랐던 것도 많았었고,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솔직히 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재들은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러면은 그만큼 봄에 더 좋을 텐데, 약을 썼을 때 네. 왜 인식이 그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 자체 약을 잘안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뭐 다른 것들은 자연식품 자연식품 막 찾는데 약은 도리어 또 반대로 가공돼 있는 막 화학 제품들을 저 찾는 거 보면 그쵸. 좀 그런 것 예.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국에 비하면은 인식이 굉장히 나빠요. 한약에 대한 인식이 나쁘고, 그 나쁘게 되는 원인은 기존에 있던 한의사들이 잘못한 점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저도 가끔씩 급할 때는 양약을 먹기는 하는데, 네, 아무래도 효과가 빠른 편이니까요.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독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거고, 한약은 독성이 우선 더 줄고. 근데 어떤 증상 같은 경우는 한약 한 번에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한 약을 쓰고 증상이 확실하게 맞았을 때는 양약만큼 빠른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좀더 인식이 전환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